도 그 때는 웃네요. 나 멀리서 그댈 따라서 웃죠. 어쩌면 한 번쯤은 날 보며 그대가 꼭 웃어줄 것만 같아. 실바람 타고 그대의 향기가 코끝에 스치네. 나의 곁에 오 그대의 눈빛을 보면 떨려오네. 먼 훗날 언젠가는 기억될 내 사랑. 소중한 그대여. 그대가 오네요. 난 뒤에서 그댈 따라서 울죠. 어쩌면 한 번쯤은 그대의 두 눈에 눈물을 닦아주고파. 밤바람이 많이 차요. 내게로 오 안아줄게.